푸른 밤 정연입니다. 수줍음을 타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랜 연구 끝에 학자들이 이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요. 다른 유전자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래요. 좀 귀엽죠? 유난히 본인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유전자 탓이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유일하게 그리고 아주 자신있게 본인을 드러내는 공간 어딘지 대충 예상되시죠? 네, 여기 라디오에선 얼마든지 드러내주셔도 됩니다. 아, 이 얘기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이 노래는 좀 듣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드러내지 않았던 분들 적당한 수줍음은 매력이죠. 근데 너무 과하면 제가 불안해지는 거 아시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드러내주시길 바라면서 2월 1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2월 12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크리셋 미셸의 Love is You였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네요. 마지막에 속삭이듯이 후렴구를 부르는데 감탄을 그지 않...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오프닝 하면서 좀 떨었어요. 느끼셨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떨었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성시경씨가 시장님이시죠? 음악도시 FM 음악도시의 시장님 성시경씨가 성발라님이 참 보고 계셨어요. 아유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유 갑자기 너무 떨려서 이게 오프닝 맨 첫 줄이 뭐였죠? 수줍음을 타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 이거 하는데 수줍음을 타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 아유 스스로가 한심하네요. 제가 한참 부족하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긴장됐어요. 근데 가시면서는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3277님 그럼 한번 드러내드릴게요. 일주일만 들어보자 했던 종현의 푸른밤 편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양 계속 들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제가 더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진희님 근데 시장님은 왜 안 가고 거기서 지켜보셨던 거래요?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여쭤봐야겠어요. 오늘 모니터 차분히 해주시겠죠? 해주세요. 듣고 계신가요? 성발라님. 네 오늘 2분 3부에서는요 별에서 온 연애 함께 할 텐데요. 이분 만나고 정말 마음이 동했습니다. 전 마성의 남자죠. 정준희 씨와 함께합니다. 신청곡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란에 글 남겨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올게요. 음악이 머문 자리들 파리에서 맞이한 새로운 아침 오전에는 투어버스를 타고 파리 전역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숙소에 돌아가 오늘의 목적지로 향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영화로만 봤던 그곳에 실제로 가게 된다니 준비를 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조명이 손님들을 압도하는 이곳, 바로 그 유명한 물랑루즈입니다. 물랑루즈는 1889년 파리 몽마르트에 처음 개장한 댄스홀. 붉은 풍차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물랑루즈는 19세기 말 향락의 도시라고 불렸던 파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입장권을 사려고 티켓 창구에 가보니 합불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15만원 정도 되는 거금을 들여야 물랑루즈에서 식사도 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분이죠. 지름신이 강림하셔야 용기를 내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탈탈 털어 티켓을 받고 마침내 물랑루즈로 입성합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무희들이 신나게 캉캉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15만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어느새 환하게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완 맥그리거가 부럽지 않은 환상적인 밤입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으신 노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리고 릴킴 그리고 미아 그리고 핑크가 부른 레이디 마멀레이드였습니다. 야, 저 마지막에 나온 애드립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노래 정말 잘하네요, 다들. 영화 물랑루즈의 OST죠. 감탄했습니다, 또. 아, 노래 잘하는 사람 세상이 너무 많네요. 1226님. 오, 오늘은 저도 가본 물랑루즈로 갔네요. 입장권 살 때 정말로 손 부들부들 떨면서 계산했는데요. 들어서면 다 잊게 돼요. 그 화려함에 입 벌리고 구경하다 왔어요. 푸른밤 가족들도 꼭 가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녀오셨군요, 물랑루즈에. 15만원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와, 정말 최고인가 봅니다. 꼭 한번 저도 다녀오고 싶네요. 네. 지금 마침 모태범 선수가 출전 중이라고 합니다. 8843님, 소치올림픽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인데, 저는 오늘도 내일도 독서실에만 있네요. 고3은 우울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라디오로 귓가에 속삭여 드릴게요. 모태범 선수 어떻게, 경기하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시간들이 더 내일과 또 나중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듣고 오겠습니다. 장수빈님의 신청곡이에요.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던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수학 시기를 놓쳐서 버릴 뻔한 눈맞은 포도로 뒤늦게 담근 와인. 그걸 달콤한 아이스 와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아이스 와인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랬다. 어렸을 땐 병치레를 하느라 남들보다 입학이 늦었고 대학 땐 학비를 버느라 3년이나 휴학을 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7년 만에 졸업을 한다. 아직 취업이 안 돼 덜컥 학교란 울타리를 나서는 게 무섭지만 졸업을 한다는 감격이 더 크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질 때마다 내 탓도 어려운 가정 형편도 탓해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이젠 안다. 많이 느리지만 남들과 다르게 내 길을 가면 된다는 것도. 늦게까지 더 많은 시련을 겪은 보도열매는 더 달콤한 아이스 와인이 될 테니까. 나는 지금 더 달콤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다. bothered me anyway.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지민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였습니다. 이야, 뭐 정말 난리죠 요즘. Let It Go는 5200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겨울왕국 OST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도 너무 사랑해요 이 노래. 좋습니다. 푸른밤 가족들 사연 좀 볼게요. 이메림님, 우리 선수들 메달 못 따도 괜찮으니까 고생했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다치지 말라고 응원해주세요. 아, 당연하죠.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멋지게 경기 펼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태범 선수가 11위 하셨습니다. 아우, 자랑스럽습니다. 모태범 선수도 열심히 참가하셨고요. 건강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예요. 다른 선수분들도 남은 경기 잘 마치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네, 최종 10위이네요. 10위 첫 번째에서 10위였고요. 7998님, 칼럼원고 마감 때문에 며칠째 밤새고 있는데요. 여태 세 줄도 못 썼어요. 답답하네요. 슬럼프인가 봐요. 그런 날이 있죠. 왠지 정말 내가 평소에는 그래도 잘하던 것들이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사를 자주 쓰는데요. 저는 좀 뭐랄까요, 기분파라고 말해야 되나요? 쓸 땐 정말 휙 써버리는데 막히면요 평생 못 써요. 그런 곡들이 몇 곡 있습니다. 제가 쓰다 쓰다 포기한 곡들이. 어떡하죠? 7998님은 곧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10분 만에 마감하실 겁니다. 화이팅! 네, 2786님. 오늘 수강 신청하는 날인데 늦잠 자서 시간표도 마음대로 안 됐고요. 집에 가는 길에 버스도 놓치고 아르바이트에도 늦고 뭔가 오늘은 막 아꼈나 봐요. 내일은 좀 더 나은 하루이길 빕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안 좋은 일들이 뭔가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 있죠. 가끔은 그런 날들 있는데 그 다음날 뭔가 오늘은 더 힘차게 시작해야지, 더 뭐랄까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안 좋은 일이 뭐 투성이인 날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이 수요일이라 그런가요? 연애에 관련된 사연이 상당히 벌써부터 많이 왔습니다. 1221님, 엄마가 제 사주를 보고 오셨는데요. 올해 남자친구가 생길 거래요. 근데 왜 거짓말같이 느껴질까요? 22살 모태솔로 올림. 22살 모태솔로요? 아니 뭐 22살 모태솔로 아니 있을 수 있잖아요. 왜요? 22살이면 모태솔로인 분들 많이 계세요.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어머님께서 사주에 남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번 연도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플 돼서 다시 찾아오세요. 2467님, 오늘 반년간 짝사랑하던 남자한테 고백했다가 단칼에 차였습니다. 지금은 뭐랄까 무덤덤한 기분이지만 원래 차인 아픔은 뒤늦게 몰려온다는 말을 들어 걱정되네요. 이런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새로운 사람이 올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남자 중에 2467님 사랑한 분 분명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연애 사연 정말 많이 왔는데요. 더 자세한 연애 상담은 저보다 더 잘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정준희 씨가 계시니까요. 그분께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정준희 씨와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올게요. 여자들의 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호기심 가득한 여자 A는 말합니다. 나 핸드폰 구경해도 돼? 이 말은 너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로 번역할 수 있죠. 배려심이 뛰어난 여자 B는 말합니다. 자기가 먼저 끊어. 이 말은 나 전화 끊기 싫은데 정말 끊을 거야? 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겠죠? 쿨한 여자 C는 말합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이 말은 나 충분히 신경 쓰면서 알아서 놀아 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의역이 필요한 사랑의 언어들. 정준일 씨와 함께 얘기해 볼까요? 별에서 온 연애. 연애에 관한 온갖 갈팡질팡 사연들을 결론내보는 시간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여자보다 더 잘 아는 분이죠. 감성 가득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깨방정 웃음소리로 반전을 주는 남자. 정준일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예. 이 앞에 읽어드린 네네. 이 여자들의 말 정말 일어나요? 이런가요? 이 정도인가요? 일단은 제가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니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들은 얘기긴 하지만 네. 고지 곧대로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들. 아니 지금 제가 네. 너무 다짜고짜 네네. 정준희 씨를 보자마자 이걸 여쭈었는데요. 네네. 이게 왜 그랬냐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요. 작가분들이 썼는데 작가분들 마음들이 이런 거지. 여자들은 다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네. 가끔 중현 씨한테 중현아 너 참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두 번 생각해야 돼요. 아, 저분들은 속마음을 쉽게 얘기하지 않아. 아, 네. 제가 또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정준일 씨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드릴게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일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그냥 똑같죠, 뭐. 아우, 네. 근데 여전히 멋있는 목소리는. 아유. 일주일 만에 들었던, 너무 듣고 싶었어요,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푸른밤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싶었을 겁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푸른밤 식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이미 전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지 뭐. 긴 인사는 예, 전파 낭비인 것 같고. 일단 우리 종현 씨 또 최근에 싱글 또 우리 태현 씨랑 발표하신. 아, 네네네. 예,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예. SM 더 발라드로 이제. 어제 그저께였죠? 네, 나왔고요. 숨소리. 이제,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검색어에 네네. 태연 종현 숨소리라고 나오길래 네. 이게 뭐지? 아니 잠깐 제가 얘들이 아니, 지금 PD님이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아 PD님 또 그런 거 굉장히 아, 좋아하시거든요. PD님이 예. 숨소리 듣자마자 너무 크게 난 그게 뭐가 웃기지 했는데 예, 예. 웃음을 듣고 이해를 했네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 뭔가 이거 의미심장하다 그러고서 막 찾아보니까 네네네. 너무 좋은 노래를 발표하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숨소리. 네. 활동하고요. 태연 씨와 함께 네. 활동하니까 많은 분들 사랑해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네. 앞에서 여자들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푸른밤 가족들 참견하고 싶으면 사연 보내주십시오. 참여 방법은 정준일 씨가 감미롭게 해주세요. 감미롭게요? 감미롭게요. 예.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미니 또 미니 어플 피죠. 예. 카톡 메신저는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되게 열심히 한다 오늘 정말. 아, 감사해요. 하루 중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때거든요. 아, 정말요? 오늘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아, 아끼셨군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 한 마디도 안 하고. 아, 오늘도 근데 예. 정말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아, 아닙니다. 패션 리더죠. 늘 집 앞에 나갈 때도 이러고 나가니까. 아, 저 근데 예. 일단 정준희 씨 오셨으니까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전에 오프닝에 멘트 맨 앞에 했었잖아요. 네네네. 여자들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캐치를 못했잖아요. 네. 이 이야기들이 여자들의 언어를 준희 씨, 정준희 씨는 캐치를 잘 하시나요? 저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나 핸드폰 구경해도 돼? 라는 게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로 번역을 할 수 있다. 맞죠, 이 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아니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휴대폰은. 네, 그죠. 글쎄. 그렇죠. 이게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에서 굳이 뭐 열겠다면야 만류하진 않겠지만 열고 나서 실망하고 책임지는 건 본인 몫이니까. 아. 예, 뭐 사실 좋을 게 없죠. 굳이 내가 뭐 캥기는 게 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이 이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네. 뭐라도 하나, 그러니까 이걸 보는 심리는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는 심리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막상 아무것도 안 걸리고 너무 깔끔하면 아마 되게 실망할걸요? 실망까지 할까요? 되게 재미없는 남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아, 여자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걸려서 이걸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닥달을 해서 뭔가 내일 피자라도 한판 얻어먹어야 아니, 그 정도까지 막.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그런 거라도 이렇게 약간 진짜 깔끔한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약간 누구나 내면의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약간 절반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B의 말은 어떨까요? 뭔가 자기가 통화하다가. 먼저 끊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 전화 끊기 싫다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남자분들도 자기가,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가 먼저 끊어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보통 통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끊는 소리를 듣고 끊어요. 그게 좀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아, 야 먼저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 그럼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예 나랑 통화하다가 끊기 싫어서 이렇게 먼저 끊으라고 얘기하는구나.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 뭐 특이한 뭔가 나의 자기가 아닐 경우에요. 그냥 친구랑 자기가 통화를 아닐 경우에. 통화하다가 여자인 분이 자기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서로가 자기 사이일 경우에만. 아, 역시 복잡하네요. 네, 네. 아, 여자들 너무 복잡해요. 아, 아무튼 그럼, 태연 종현 숨소리가 저는 아이 그렇게 아이 그렇게 해야지. 아, 또 이 숨소리의 맨 처음에 가사가 전화기에 그쵸, 전화를 그쵸. 해서 하는 얘기니까 맞아요. 또 이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없네요. 예. 네. C 여자 C의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습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라는 말은 충분히 신경 써라라는 뜻으로 예, 맞죠. 예. 아, 정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쿨해 보이고 싶어 하는 그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심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이 고지고대로 믿고 진짜 신경 안 쓰고 놀다가 정말 사단 납니다. 정말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아니 근데 사실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술 한잔 하거나 회식 자리를 갔거나 그러다 보면 연락 못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아, 할 수 있군요. 아, 내가 왜? 아, 내가 너무 그럼요. 핸드폰의 진동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고요. 뭐 진동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경보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 전이라면 우리가 자다가라도 일어나서 문자를 확인합니다. 내가 관심이 가는 여성분이 곁에 있을 경우에 혹여나 얘가 새벽 3시나 4시쯤 술 먹고 나한테 전화해서 뭐 이렇게 고백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다가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손 뻗어가지고 핸드폰 찾아서 이렇게 실눈 뜨고 보고 이런 경험도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내 품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생각이 들면 소홀해지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연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연락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죠.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뭐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이 얘기 들으면 노는 거 말고 만약에 회식이라고 하면 저는 연락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종현 씨는. 네. 그리고 나는 상대방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전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뭐 어떤 면까지는 사실 이게 약간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 새벽 4시에 내가 뭐 놀고 있는 자리에 찾아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찾아와. 와 진짜 조금은 기쁘면서 어느 부분은 섬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서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재은님.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돌려서 말하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연애를 하니 저도 여자들의 언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모르다가 사랑이 시작되면 쓰게 되는가 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지기 싫어서 그러죠. 지기 싫어서. 어, 상대방에게? 네, 단순한 거예요. 네. 그냥 뭔가 아주 단순한 거. 지기 싫어서. 상대방이 날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서. 그렇죠. 이 저울 같은 관계에서 한쪽으로 추가 기우는 걸 내가 내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거죠. 내가 밑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네. 내가 이렇게 붕 뜨게 되면서 무게추가 상대방으로 기울면 상대방이 간 만큼 내가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마치 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기 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주도권, 뭐 우선권을 쥐고 싶을 때는 막 티 안 내고 나 되게 쿨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밀당인가요? 뭐 그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아, 아쉽다. 네. 근데 이러다가 헤어지면 어떡해? 뭐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아, 최아름님. 네네.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정말 그럴 때도 어쩌다 한 번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귀여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럼요. 얼마나 예뻐. 어, 귀여울 것 같아요. 여자친구 전화와가지고, 나 신경 쓰지 말고 놀아. 이건 너무 귀여운 거잖아요. 나 좀 신경 좀 써줘라는 말이거든요. 아, 너무 귀엽겠다. 너 지금 술 먹고 뭐 친구들이랑 막 야농담하고 재밌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해라라는 걸 계속 이렇게 암시하는 거 얼마나 귀여워요. 어. 이런 정말. 근데 지기는 싫으니까 또 쿨한 척하는 거야. 어? 딱 괜찮아. 어, 하나도 안 괜찮은데. 너 하나도 안 괜찮은 거 난 다 알아. 근데 너무 귀엽죠. 어, 나한테 그러면 예. 당장 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딜요? 어? 아니, 그 나한테 전화한 친구 같아요. 그 시간에? 집 앞에 가서. 아, 집 앞에요. 그래. 집 앞에 가서 나 보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 그래. 그랬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좋아할 거예요, 진짜. 아유, 그렇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라스트 씬 듣고 올게요. 7469님의 신청곡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라스트 신, 7469님의 신청곡이었죠?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 와, 엄청난, 전 지금 컬처 쇼크를 받았습니다. 컬처 쇼크. 정준일 씨와 작가 누나의 예. 열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정준일 씨. 예. 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 야, 너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하면 봐줄게. 라고 이 말, 네.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솔직히 말을 하는 거는 본인의 양심의 문제인데. 네네네. 봐줄게는 아닌 거죠. 봐줄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봐줄지 안 봐줄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볼게. 아, 솔직히 말하면? 예. 네. 그러니까 솔직히는 말을 해줘라. 하지만 네. 봐줄지 안 봐줄지 내가 들어보고 결정할게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 예.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그치. 잘못을 안 하면 애초에 되는 그렇죠. 거지만. 그리고 아까도 뭐, 우리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고. 네. 그런데, 혹여나에서 한 번. 예, 그치만 이제, 그, 상대방 남자분 입에서 절대 아닌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이제. 네 입으로 아니라고. 있는 거죠. 네 예. 입으로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 잘못을 안 하면 되겠지만. 근데. 그렇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 네. 뭐, 사랑한 사이에 거짓말 하는 게. 좀, 뭐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 같은 것들은 네네. 가능한 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뭐 서로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거짓말? 뭐 그건 되게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양심이나 네. 이런 서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아, 요 정도는 괜찮아 싶은 정도. 그 정도는 그냥 귀엽게 서로 넘어가 주신 나중에 걸려도 귀여운 정도. 그 정도만. 사실이 밝혀져도 그냥 에휴 인간아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너 몇 시에 들어갔어? 아, 나 사실 3시에 들어갔어. 알고 보니까 5시. 이 정도? 그 뭐 인간아 뭐 이러면서 나중에 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렇군요. 뭐 그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뭐 좀 결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말 양심에 너무 거리끼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은 네, 그런 애초에 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 일들. 네. 네. 2345님, 쫑디 순진한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생각엔 이런 이게 나의가 나의 뭐랄까 나의 가치관과 아니 가치관이 아니지. 그러게요. 내가 생각한 연애관과는 부딪히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나랑 맞는 여자를 잘 만나겠죠, 저도. 중현 씨가. 네네. 그렇죠. 아니, 예. 네. 아주. 네. 일단은 뭐,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아, 전혜연님. 이 시간은 네. 아무래도 종현 DJ가 연애를 말로 배우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종현 씨가 사실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또 좋은 또 멋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또 종현 씨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이런 게 궁금할 때긴 네,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좋아해서요, 저를. 네. 아, 정말 종현 씨를 굉장히 아주 아주 배은망덕한 친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멋있어요. 장난이에요. 아니 그런 면이 있어야 돼. 왜냐면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왜 우리 정말 멋있고 잘생긴 아이돌분들 왜 방송 나와가지고 왜 겸손한 척해요? 아니 전 충분히 멋있고 잘 진짜 많은데요? 그러니까 좋다. 계속 이걸 나가야 돼. 아니, 장난입니다. 그러면은 욕 네. 굉장히 많이 먹고. 아 그러면 장수할 수 있어. 노래 나가는 동안 네. 제가. 정준희 씨에게 겸손 배우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는요, 윤상의 달리기 듣고 올게요. 김도영님, 이지혜님, 최지영님, 임혜림님의 신청곡입니다. 겸손 배우고 올게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정준일 씨와 함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사랑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분들 사연 소개해드릴 겁니다. 김민조님, 별연애 들으려고 내일 출근 걱정은 잠시 접고 듣고 있어요. 정준일 씨 목소리 좀 듣게 코너 시간 늘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늘릴까요? 2시간 하실래요? 정준일 씨? 저와 함께 오프닝과 엔딩 방백도 같이 읽으시고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네. 오프닝과 방백 읽는 게 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정준일 씨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사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푸른밤 종현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푸른밤 종현 도와주실 겁니까? 친구들은 저의 목소리보다는 우리 태연 종현의 숨소리 태연 종 네. 네. 그걸 한번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준일 씨의 목소리를 좋아하니까. 네네. 아 고맙죠. 저는 너무. 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푸른밤 청취자분들이 네. 참 따뜻해요. 참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하나, 네. 떡 하나 더 준다고. 지금 밖에서 작가 누나가요? 네네. 얘기 정리하고, 이제 심각하게 사연 읽어요. 라고. 예, 이제 강압적이에요. 네, 강압적이네요. 네. 빨리 그만 좀 떠들고. 그러니까 약간 사연 작가의 읽으라고. 히틀러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자. 아, 네. 사연 읽어주세요. 준일 씨.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S양인데요. 남자친구와 사귄 지는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더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요. 그래서 사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연락도 제가 거의 먼저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큼 남자친구가 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귀고 나니 자꾸만 섭섭해집니다. 밤에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라도 하면 아, 나 너무 졸린데 급한 얘기 아니면 내일 통화하자. 내가 전화할게. 한 번도 길게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요. 전화한다고 하지만 늘 못 기다리고 제가 먼저 하게 됩니다. 통화가 이런데 만나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지난번에도 일주일 만에 만나서는 어찌나 피곤해하는지 우리 뭐 할까? 하고 물어보면 뭐 하고 싶은 거? 저녁은 뭐 먹지? 이렇게 물어봐도 나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별 생각이 없네. 이런 대답만 돌아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너 먹고 싶은 거 보통 남자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남자친구가 얘기하면 더 쓸쓸하게 들립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나 화났다! 이런 마음을 티내고 싶어서 3일째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여태 연락도 없습니다. 남자친구랑 사귀는 건지 그냥 저 혼자 짝사랑 중인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 마음을 접고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며칠째 연락도 없는 남자친구네요. 나쁜 남자친구 아닌가요? 못돼 먹었네요. 네, 못되고 나쁜 남자친구 때문에 사연을 주셨는데, 예. 아니 사연 보니까 여자분이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네요. 너무 좋아하네요. 네. 급한 얘기 아니면 내일 통화하세요. 살면서 급한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 급한 얘기 아니면 내일 통화하세요. 맞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자... 집에 불이라도 나요, 뭐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 집 지금 집이 활활 타고 있어. 어떡하지? 어떻게 그때쯤 통화해 줄려나? 급한 일. 아 너무 속상하다. 근데 저는 안 되겠네요. 근데 네. 이게 참 속상한 일이고 우리 친구도 지금 알고 있지만 네. 처음에 자기가 더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시작한 관계래요. 이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뭔가 짝사랑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너무 저는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 남자분이 지금 완전히 마음이 없어요. 사연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마음이 너무 더 상할까봐 네. 저는 걱정인 거죠. S양 저는 그냥 저는요 사실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해드리자면 정리하는 게 더 상처 안 받으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무관심한 남자친구라니 이게 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화이트데이 올 거고요. 아니 서로 뭔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날도 그냥 무심하게 지나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해서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 이건 약간 사귀어 주는 느낌이에요. 남자친구분이 이런 이건 거의 주종 관계 가까운 거거든요. 예. 아니, 이거는 주종. 이 남자친구분이 진짜 손마디 손가락도 아니야 손마디 하나 까딱거리면 이 여성분은 그냥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아... 지금 아픔과 네. 본인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까지 이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건 어쩌면 집착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또 이 네. 남자가 나에게서 되게 소중한 그렇죠. 소중이라기보다 나의 마음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라는 거 매력적이겠죠. 남자분이 뭐 잘생겼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성분들한테도 매력 있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식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경우에는 본인이 네. 본인을 잃어가는 거 그렇죠. 그게 저는 제일 슬프거든요. 저는요 사실요 궁금한 게요 왜 이런 사람들은 매력적이죠? 이런 남자들은 이런 나쁜 이런 남자들 이런 것들 이런 못된 애들 것들 요런 예 못된 것들 이런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매력적인지 알아요. 아니 왜 이런 애들이 매력적이냐고요. 그러니까 왜 나쁜 남자들을 여자들은 더 좋아하냐고요. 정준일 씨처럼 차인이 종현처럼 착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래 왜 우리들을 안 좋아하고 이런 그래. 나쁜 남자들을 좋아하시냐는 거죠. 그래 저는 요즘 성욕이 없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서로 아무리 그런 말이지만 잠시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애 사연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네, 네. 요 분 우리가 사실 우리 종현 씨에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제가 아까도 밖에서 우리 작가님이랑도 얘기했지만 네네네. 설마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보내는 거 아니겠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네네네.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하고픈 말이었으면 여기다가 얘기를 할까. 친구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 가족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그렇죠. 종현 씨한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들한테 너무 절박하고 답답한 일이니까 네네. 이분들이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든 안 하든 네. 저희는 결정을 내려드리는 게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길게 사연을 써주신 거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네. 끝내시라 끝내시라 예, 말씀드리고 싶고 끝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마음으로 끊어내기가 어려우면 몸으로 끊어내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전화번호나 뭐 이런 메신저 어떤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식으로 하고 이 남자친구의 전화를 수신 거부를 해놓는다든가 그러니까 네네. 사실 전화가 문제예요. 얘 때문이야 사실. 그치 맞아. 새벽 2시에 오는 새벽 2시에서 2시 반에 오는 그거 있죠. 그 메신저 그냥 잔이 점점점 물음표 이게 제일 그쵸. 문제예요. 자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네네. 존재지만 가끔 연락을 이제 너무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막 뭐 자기야 만나줘 뭐 약간 이렇게 상하 관계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분이 갑자기 마음을 탁 놓습니다. 어느 순간 네. 해탈을 해요. 아 이제 내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얘는 너 가 이렇게 되면 네. 남자분이 이거 뭐야? 아 이놈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고 문자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고 이러면 남자분이 뭔가 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남자분이 아 진짜 내가 사랑하던 여자가 이 친구였고 이 친구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는 다시는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에 다시 반대로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정말로 영화 같은 예, 이야기네요. 사실. 이런 일들은 정말 간혹 벌어지긴 하지만 네.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네. 나를 너무 슬프게 하잖아요. 맞아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을 왜 계속해서 사랑해요? 제가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연애를 하면서 늘 가장 신경 써주고 가장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즐겁자고 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슬픈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슬픈 거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걸 받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걸 주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네. 운명처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쭉 가는 관계는 사실 거의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맞아요, 서로가. 맞아요. 네. 근데 그게 한쪽에만 이렇게 치중되면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끝이 보이는 관계고. 네. 하지만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여성분은 분명히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알거든요. 쉽지 네. 않겠죠. 못 멈출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말씀을 게 맞는 드리는 것 같아요. 게. 네. 네. 푸른밤 가족들도 사연 주셨습니다. 1804님, 누가 제 얘기를 사연으로 적은 것 같네요. 저는 결국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너무 좋아하던 오빠라 계속 시간 끌다가 3년 만에 오빠 동생으로 됐어요. 그렇게 또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결국엔 제가 먼저 연락 끊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 남자들이 못된 거죠. 이렇게 사랑을 주는, 이런 사랑을 주는 아름다운, 그리고 나만 바라봐주는 여자를 두고, 어떻게, 무관심하게, 어? 뭐? 뭐라고? 뭐,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어, 아, 지금 깜짝 놀랐어. 혼자 갑자기, 아, 네, 아, 모노 드라마를 하셔가지고, 아, 네. 어, 저는 정말 지금 갑자기 막, 어우, 예. 아니, 뭐, 여자친구 오랜만에 만날 거면, 네네. 뭐, 밥 어디서 먹을지, 네네네. 뭐, 어디서, 뭐, 디저트 먹을지 그런 거 생각해 와야지. 이게 뭐예요? 다 알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아, 여자가 남자분이. 힘들 걸 알고. 남자분이 다 알고 하는 행동이고. 나쁜 뭐 이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싫어서 착한 남자 컴플렉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내 입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한테 헤어지자는 말 아니야.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뭐, 반 진심, 반은 억지로, 네. 그래, 헤어지자 하면 기회다 싶어서. 그래, 헤어지자. 그래, 네가 헤어지자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남자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남자분은, 근본이 안 됐어. 근본이 안 된. 넌 안 된다. 못 된 것, 근본이 안 된 것. 네. 예. 네. 4998님. 정준일 씨 짱이네요. 비슷한 경우에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말해줘도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포기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을 왜 아냐면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저는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군요. 끝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가 보이겠어요. 사랑이 눈이 멀었는데. 그 김주영님께서는 그런 남자랑 사귀지 말고 자기를 더 좋아해줄 사람을 만나세요. 얼마든지 그럴 가치가 있어요. 본인에게는 이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주영 씨가 이렇게 네. 주영 씨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 그래요. 우리 뭐 사실 이 방송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친구들 이 마음 너무 잘 알겠고 네. 진짜 너무 속상해서 같이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아우 진짜 에이, 그러면 저희 흥분 가라앉히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숨소리? 아니요. 아니에요? 숨소리 아니에요. 10cm 왜 아니지? 굿나잇 듣고 올 거예요. 3019님이 신청하셨어요. 숨소리는 네. 이름부터가 흥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잘못됐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10cm의 굿나잇 듣고 올게요. 같은 숨소리 이젠 함께 아니지만 눈물과 외로움 슬픔과 괴로움 하얗게 지운 듯 깊은 잠 예쁜 꿈속에 3019님의 신청곡 10cm의 굿나잇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준희 씨.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저의 어떤 얘기? 야심한 시간에 네네. 성욕 발언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여기 다시 언급을 하면 네. 언급을 하는 순간에 네네. 예. 7228님께서 정준희 씨 느닷없는 발언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게 뭐 말이 이런 거지, 뭐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네. 요즘에는 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 좀, 그렇죠? 요즘에는 혼자 마트에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뭔지 모든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게 더 즐거울 시기가 있습니다. 혼자 마트 가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아까 우리 누구야? S양. 네. 내가 추천할게요. 혼자 마트 가요. 마트 가시면 정말 먹고 싶은 시식도 네. 하실 수 있고. 가서 그냥 진짜 먹고 싶은 거 막 사가지고 네네. 집에서 쫙 펼쳐놓고 먹고 막 요리 재료 같은 거 사다 놓고. 좀 요즘 마트 가는 거 맛들려고 하시고 이야, 좋아요. 그렇군요. 하루 한 번씩 가요 마트. 알겠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짠하네요. 두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서울 신길동에서 유세진님의 사연 보내드리죠. 1년 반이라는 긴 공백기를 견디고 견뎌 이번에 드디어 연애에 돌입한 20대 여성입니다. 예전 남자친구는 말도 없고 너무 무뚝뚝해서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상하고 섬세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됐고요. 처음 만났을 때도 피부가 하얘서 니트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레이 컬러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귀고 난 이후에 남자친구의 관심이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관심이라기보단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약 3초간의 스캔을 하고요. 바로 섬세하고 세심한 지적이 들어옵니다. 오늘 화장이 좀 뜬 것 같은데? 잠 못 잤어? 각질 제거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지적을 해대고요. 비비크림이며 아이라인의 굵기, 립스틱 색깔까지 신경을 씁니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전지현 립스틱 유행이던데? 근데 살짝 립글로즈처럼 덧바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러고요. 요즘에는 옷 입는 스타일까지 신경을 씁니다. 야, 너는 어깨가 좀 있어가지고 굵은 짜임 있는 니트는 별론데 안 어울려. 그리고 머리 푸는 게 더 이뻐. 묶으면 얼굴이 커 보이잖아. 이럽니다. 실제로 너무 크고. 자, 이제 사귄 지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계속 이렇게 지적당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남자친구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맞춰주는 게 맞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야, 되게 뭐랄까 남자분이 미에 대한 욕망이 크시네요. 이 남자친구분을 나중에 한번 네. 뒤를 한번 밟아보시면 3일에 한 번씩 네일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야, 너 가! 이렇게 한번.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관심의 표현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연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남자친구가 외모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한다. 뭐 어떻게 입어라, 어떻게 입어라. 네네네. 오늘은 그것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네.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막 신경을 많이 써주잖아요. 섬세하게. 지난주에는 좀 약간 우악스러웠고 맞아요. 섬세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옷을 어떻게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체형을 보면서 이런 이런 옷이 더 잘 어울리는데 이런 추천을 해주네요. 네. 근데 사실 남자분들 이런 거 못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야 너한테는 이게 더 잘 어울려. 이게 이런 걸 잘 모르고 아 그때는 되게 이뻤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남자분이 자신의 스타일을 좀 운연 중에 또 보여주는 거고 네. 자신의 여자가 좀 이뻐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더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맞춰주는 게 맞는 걸까요? 하셨는데 맞춰주는 게 맞죠. 서로 맞추는 게 맞아요. 서로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서 네. 서로가 원하는 어떤 상태로 서로를 꾸며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연애에 있어서 되게 발전적인 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바뀌어가는 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 여성분이 뭘 걱정하는 거냐면 여기까지가 다 좋은데 이거보다 과해질까 봐. 네. 좀 더 과해져서. 진짜 과해지면.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지금 자 지금 뭐 각질이 눈에 들어왔지만 네 각질이 들어왔죠. 이거를 각질적으로 안 해서 그런가라고 얘기를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너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럼요. 내가 오늘 만나기 위해서 각질 제거는 비록 안 했다만 네. 비록 내가 잠깐 오늘 각질 제거를 깜빡했다만 그렇지만 난 오늘 아이라인 그리는데 45분을 썼어. 이 얘기를 할 순 없잖아. 하지만 그냥 나 최대한 예쁜 상태로 자기 딴에는 이 정도면 남자친구 되게 날 좋아하겠지 딱 나가는데 야 나 이제 내가 각질 제거를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되게 매너 없는 행위예요. 아 근데 네. 꾸미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요. 남자친구가 만난다고 신나서 꾸미고 나왔는데 굳이 이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나면 제가 느끼기에도 좀 과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외모를 지적하는 부분이 남자분이 너무 외모에 예민하다면 네네네. 이런 걸 지나치게 지적하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를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자제시키면 그냥 어느 정도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분이 이런 뭔가 느꼈잖아요. 아, 각질 제거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같이 팩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같이 네, 뭐 팩을 하면서도 사진도 찍고 막 그러지 가서? 않나요? 데이트할 때 집에서 하면 되죠. 집에서. 아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아 네. 거실에 어머니 있는 거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없으시다면서요, 그게. 아니,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예, 예. 아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왜 그렇게 그렇게, 그것이 없다더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냥 뭔가 아니, 각질 제거에 좋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어머니도 일이 없는 날이 있을 테니까. 예. 아니, 그런 거나 아니면은. 맞벌려 많긴 하지만. 네. 급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모바일 메신저로 참여하기 님이, 어휴, 그런 남자 인중을 때리고 싶네요. 어휴. 너무 쫌스러워요. 예, 예. 한 번쯤 노메이크업에 튜닝 차림으로 만나보세요. 그 남자가 여친을 장식품쯤으로 생각하는지 의심되네요. 저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되게 네네. 위험한 게, 자, 남자친구가 내 외모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냥 한번, 진짜 후지게 한번 하고 나갔을 때, 나를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슬픈 거죠. 왜냐면,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외모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그럼요. 그런 것까지도. 그런 다. 것들을 어느 정도는 서로 유지해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어떤 연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로 내가 내추럴하게 정말 막 이렇게 트레이닝 차림에 막 했는데 그랬는데 날 예뻐하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를 확인을 받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맞아요. 위험한 생각이라는 트레이닝 거죠. 차림을 입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트레이닝 차림 입었는데 너무 이뻐. 원래 트레이닝복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럼 비율이 맞지 않잖아요. 왜 트레이닝 차림 입으면은 안 이쁘고 노메이크업이면 안 이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 트레이닝복도 되게 예쁘게 나오긴 해요. 네. 근데 사실 노메이크업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남자분들 중에. 저도 좀 그런 편이고요. 노메이크업 좋아하시는구나. 화장기가 좀 없는 얼굴을 더 좋아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 그래요? 노메이크업을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이목구비가 원래 되게 예쁘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그러니까 안 해도 한 것 처럼 예쁜 정도면은 이제 여성분들은 지금 종현 씨 발언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금 뭘 모르는구나 너 속고 있어 아 아니면은 제가 속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걔 지금 CC 크림 바르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BB도 아닌 CC CC 요즘 몇 가지 나올까요 A B C D DD 크림도 있던데요 DD도 있나요 네 GG 크림도 있었어요 GG도 있어요 GG 말고 ZZ ZZ GG 네 오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뛰어넘은 것 같아요. 지지는 약간 더럽다는 느낌. 엄마가, 야, 그 지지 먹지 마물. 어, 그런 크림인가 봐요. 아이고, 지지 크림 비하 발언. 죄송합니다. 네네네. 어, 박경민님께서는 네. 전 7년째 남자친구 때문에 머리살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어. 긴 생머리 하고 싶은데, 바꾸면 화내고 난리나요. 하셨습니다. 그럼 단발이신가 봐요. 어떻게 되세요, 취향이? 저는 상관없어요. 헤어스타일은? 네, 저는. 저는 단발을 좀 좋아해요. 존박이래. 단발머리 존박씨를. 존박씨의 단발머리를 좋아하시는. 아, 단발머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종현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오늘 이 얘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종현씨는 네. 노메이크업을 한, 하지만, 이쁜. 이쁘고. 트레이닝복을 입어도 이쁜. 이쁘고, 그리고 단발머리. 이제, 우리 종현 씨 이제 음악 프로그램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그러고 가요. 트레이닝복. 그럼. 아. 다 단발머리. 어, 이제 큰일 났다. 네. 5039님. 네.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신을 버리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적당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서로를 위해서 발전하고 또 서로에게 조금씩 맞춰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뭔가 내 원래 모습을 좀, 잊어버리게 되는 건. 그렇죠. 뭐랄까, 나의 모습을, 내 모습이 좋아서 네. 서로 만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그 모습이 모두 변하는 건 조금은 위험한 일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뭐, 사실 사람, 뭐, 친구 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타인과의 네. 모든 관계에서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걸 그대로 뱉어내면 안 돼요. 네. 한 번은 더 생각해야 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아무리 맞아요, 좋은 의도로 맞아요. 얘기했어도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 문장 맞아요. 하나 이런 것들 하나가 별거 아닌 일에 서로 상처받게 만드니까. 맞아요. 단어의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준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말 모두가 놀랐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희 어떤 제가 돈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예, 충격을 받으셨죠. 네, 예. 실시간으로 많은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만나볼까요? 예, 예. 네, 1218님.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은 못 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잊을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많이 예뻐지고 달라져서 나타나면 조금은 마음이 바뀔까요? 라고. 어, 5년 정도나 아직도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네. 뭐 같이 하다가 나중이 되면 혼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랄까 당연한 건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는 뭔가 둘이 좋아서 같이 만나다가 네. 한 명의 마음이 변하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잖아요. 어. 둘이 같이 좋아 시작했는데 그렇죠.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떠나가는 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 우리 작가님께서는 네. 여자들은 내 외모가 변하면 그 남자가 다시 받아줄 거라는 이별로 착각이 있긴 하죠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외모가 변하면요. 받아줄 수 있지 않나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착각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예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되게 너드였는데 네. 뭐 성인 돼서 뭐 동창회 때 딱 만났는데 뭐 키라 나이틀리가 나오고 야오 뭐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간이 5년이나 지났으면 사실 많은 것이 변하는 강산이 반 정도 변했잖아요. 5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변화를 주고 또 스스로를 발전시켰다면 또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남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네. 네. 맞아요. 꼭 그분 아니어도요. 남자 뭐, 많아요. 그래요. 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프죠? 저한테 해당된 얘기 같긴 한데. 남자가 많으니까요. 예. 0407님. 왜 썸남이라고 하죠. 저한테도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요. 계속 먼저 연락하다. 10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밀당한다고 저도 연락 안 했는데 끝난 걸까요? 저 실수한 거죠? 저는 썸남. 뭐 썸, 썸띵, 뭔가 있는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또 친구들한테도 많이 듣는데요. 네네. 어, 연락 때문에 이렇게 밀당하는 건, 뭐랄까, 가장 뭐랄까, 바보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바보 같다. 생각이 나면 연락을 하면 되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밀당을 하면 돼요. 연락 다른 말고 다른 걸로요. 어떤 거? 연락 자체는 뭐, 딱히 뭐, 만남이라거나, 아니면은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하는 방법들이라거나 그런 네, 것들이 네. 있지 않을까요? 뭐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좀 밀당을 하면 왜냐면 일단 그 사람이랑 교류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이랑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걸 좀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연락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락은 해라. 네, 어느 정도의 뭔가 서로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밀당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연락은 하는 게 연락하면서 좀 더 나의 매력을 이렇게 어필해서 안달나게 만들면 되죠. 안달나게. 안달나게요. 나 없이 못 살게. 종현 씨 역시 매력 만점이에요. 아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전 매력 뭐... 만점이에요. 만점. 일십, 백천만. 정말 여태까지 이런 캐릭터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아마 종현 씨가 지금 푼 밤을 네네. 이게 정말 뭐 아니면 도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푸른 밤에 이제 종현 씨가 슬슬 정말로 이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청취자분들을 그만큼 이제 우리 식구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네. 청취자분들은 종현 씨가 경거망동할수록 좋아하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생각해보고 행동하도록 네네. 할게요. 전연지님께서 네. 오늘 방송을 듣고 남은 건 쫑디 이상형이네요. 노 메이크업에 트레이닝복을 입어도 예쁜 단발머리 존박씨. 존박씨, 아, 냉면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아, 그럼요, 존박씨. 같이 존박씨랑 냉면 먹으면서 예, 예. 푸른밤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약간 요거 노메이크업에 트레이닝복을 입은 예쁜 단발머리 존박씨 생각하니까 약간 네. 영화 미저리도 약간 생각이 나고요. 아니, 저는 섬뜩한데요, 지금 조금 그게 생각났어요. 뭐죠? 예전에 뭐 예, 예. 미친소라고 정찬우 씨. 정찬우 씨 네, 네. 캐릭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이 복장으로 냉면을 드시고 있을 때 종박 씨를 생각하니까 아, 종박 씨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 제가 괜한 말실수를 아니에요. 종박 씨도 좋아할 거예요. 사실 새벽 1시 넘어서 자기 이름 네. 언급해 주는 공중파 방송이 흔치 않긴 하죠. 푸른밤밖에 없거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종박. 종박 씨. 이상형이에요. 정준희 씨와 함께 연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 네. 이상형 얘기도 좀 해봤고요. 네네. 네, 정준희 씨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코너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네. 저는 남자분이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종준희 씨가? 네, 준희 씨, 정준희 씨랑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즐겁고요. 아, 그래요? 또 저번 주보다 훨씬 편해져서 제가 이렇게 장난도 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닙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오늘 하루 중에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여전히. 최고입니다. 여기서 말 처음 하니까. 목을 아끼셨군요. 아, 그럼요. 예, 본의 아니게. 목 다 쓰셨나요, 오늘은? 이제 빨리 자야죠. 근데 이 시간에 집에 가면 그냥 바로 주무세요? 잘 안 자요. 사실 한 5시, 6시까지 잘 못 자요. 그렇군요. 네. 5시, 6시까지. 무얼 하실지 궁금하네요. 다큐 봐요, 다큐. 다큐멘터리. 네, 네. 다큐멘터리. 아, 이름 꼭 저에게 알려주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정준희 씨.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마지막 곡으로요. 아, 정준희 씨 보내드리면서 훌리에타 베네가스의 레몬의 살 듣고 올게요. nunca creí en la felicidad. A veces a algo se le parece, pero es pura casualidad. Luego me vengo a encontrar, con tus ojos me dan algo más. Sal a tenerte cerca, siento que vuelvo a empezar. Yo te quiero con limón y sal, yo te quiero tal y como estás, no hace falta cambiarte nada. Yo te quiero si vienes o si vas, si subes y bajas, si no estás seguro de lo que sientes. Yo te quiero con limón y sal, yo te quiero tal y como estás, no hace falta cambiarte nada. Yo te quiero si vienes o si vas, si subes y bajas, si no estás seguro de lo que sientes. 푸른밤 문화선물 알려드릴게요. 2013 대중음악상 3관왕이 빛나는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와 벨기에 스타 뮤지션 시오엔의 합동 공연에 초대합니다. CON 3호선 버터플라이 콘서트 2월 22일 토요일 롯데카드홀에서 열리고요. 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서울 콘서트 Thank Your Soul에 초대할게요. 2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우리 가족들은 22일 토요일 오후 7시 공연에 모십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8043님, 제 직업은 간호사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밥도 못 먹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퇴근 후 간단하게 야식을 먹고 집에 왔어요. 두 분 목소리 들으며 깔깔대고 웃다가 잠 다 달아났네요 하셨습니다. 재밌었나요? 감사합니다. 많이 웃어주셨다니. 힘든 하루셨을 텐데 저희의 뭐랄까요? 웃음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웃음으로 전해졌다니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내일도 와주세요. 양유진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DJ 원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쾌활해지고 이제 별로 긴장 안 하죠? 하셨습니다. 긴장했잖아요. 오프닝 할 때. 성발라님이 바라보고 계셔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야, 누가 봐도 긴장하지 않는 DJ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4850님, 오늘부로 저 백수 됐어요. 3월부터 다른 곳으로 다시 출근하지만 뭔가 휴가 받은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라고. 한 보름 정도 백수신 거네요. 3월달부터 다른 곳으로 또 출근하시니까요. 휴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푹 쉬시면서 스스로에게 뭐랄까요. 발전이 될 수 있는 많은 걸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푸른 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먼데이 키즈의 오늘 같은 밤이면 듣고 올게요. 이유정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한 곡 더 이어서 들을게요. 3호선 버터플라이의 깊은 밤 안개 속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삐뚤어진 십자가의 묘비 위에도, 작은 대문의 창살 위에도, 앙상한 가시나무 위에도 눈은 빼곡히 쌓여갔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위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달콤한 하강처럼 우주 전체에 살그머니 내리는 달콤한 눈소리를 들으며 그의 영혼은 서서히 흩어져 갔다. 아일랜드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더블린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의 편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큰 눈이 와서 피해가 크다고 어느 청취자께서 게시판 올리셨더라고요. 오늘 밤 동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폭설이 한 번 더 내릴 거라네요. 반면에 서울이나 경기 지방은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푸른 밤은 전국 방송이니까, 아니 세계 방송이죠. 항상 곁에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비 잘 하셔서 모쪼록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푸른 밤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정유라님이 신청하신 코달라인의 하이 홉스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정윤이었습니다. Far too soon, naive. I was just staring.